페루의 깔리아오 일보 1일부가 현대적인 도시 평양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군 한면에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만경대 고향집 개선문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평양 고려호텔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설명문과 함께 실었습니다.